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ere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 Lee. And this maiden, she lived with no other thought than to love and be loved by me. I was a child and she was a child, in this kingdom by the sea. But we loved with a love that was more than love. I and my Annabel Lee, with a love that the winged seraphs of heaven coveted her and me. And this was the reason that, long ago, in this kingdom by the sea, a wind blew out of cloud, chilling my beautiful Annabel Lee, so that her highborn kinsmen came and bore her away from me, to shut her up in a sepulchre in this kingdom by the sea. 한 접시의 시, 그 세 번째 만찬은 에드거 앨런 포와 함께합니다. 앞서 짧게 읽은 시는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작 아나벨 리입니다. 혹시 한 번쯤 읽으신 적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이 시를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있지만 단어나 문법이 어렵지 않아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아나벨 리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로 사랑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일찍 죽게 되는데요.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며 그녀의 무덤에 누워 밤을 지샙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별빛도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바다에 홀로 덩그러니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괴롭고 힘든 마음이 저에게도 와닿습니다. 사실 이 시 아나벨 리는 작가 에드거 앨런 포가 자신의 아내인 버지니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가입니다. 포와 버지니아는 각각 27살, 13살 때 14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병을 앓기 시작했고 5년 뒤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그런 그녀를 그리워하며 시를 씁니다. 실제로 포는 버지니아가 죽고 몇 주 동안 그녀의 무덤가를 배회하며 정신을 놓고 울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포는 우울증을 앓았고 아편을 복용하고 심지어 극단적 시도를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버지니아가 죽고 2년 뒤 포는 술집 앞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됐고 사흘 뒤 사망합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는 우리나라 인디밴드 어른아이의 아나벨 리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생애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는 3살 때 고아가 되어 숙부손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그는 도박과 술에 빠졌고 숙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입학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단편소설 병속의 수기로 상을 받은 덕에 문학통신지의 편집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6이 됐을 때 사촌 버지니아 클렘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 미국은 공황시기였고 포와 버지니아는 궁핍한 생활을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다 버지니아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포가 애네벨 리라는 시를 쓴 것입니다. 버지니아가 죽고 난 후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포는 죽고 맙니다. 포는 미국 문학의 사악한 천재, 저주받은 나쁜 시인으로 불립니다. 사라진 아버지, 죽은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술, 도박, 천재성, 정신착란 등이 그를 하나의 괴로운 전설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접시의 시, 세 번째 만찬은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에드거 앨런 포와 함께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시 이외에도 소설, 비평문 등 다양한 작품을 썼는데요. 특히 현대 추리소설의 선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의 다양한 작품 중에서도 병든 버지니아와 살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시절 포가 쓴 책인 붉은 죽음의 가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고 따뜻했던 저녁 만찬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 접시의 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